아니, 그게 도치스. 길래! 길래! 미나케, 미나슬렘! 야, 그림이 번드, 비케, 길래! 클릭림. 비케, 미네 보야 돼. 보야 돼서 보야 되는데. 가가, 와우!